칼, 칼집. 창원 다호리 무덤 출토. 원삼국시대. 창원 다호리 유적은 원삼국시대 전기를 대표하는 무덤군으로서 고대 국가의 형성기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통나무널과 껴무거리 구덩이가 발견된 1호 무덤에서는 붓과 부채, 칼집, 화살집, 그릇 등 다양한 종류의 칠기뿐만 아니라 금속기와 토기 등이 다량 확인돼 무덤군 내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급으로 추정된다. 여기서는 한국식 동검이 칼집에 꽂힌 채 고스란히 출토되어 칼자루와의 결합 방식, 칼집의 형태와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식 동검은 요령식 동검과 마찬가지로 겉몸과 자루를 따로 만들었으나 요령식에 비해서 겉몸의 폭이 좁고 직선적이며 중간에 오목한 부분이 마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칼자루의 경우 나무를 깎아 만든 후 검은 오치를 하였으며 끝에는 청동제 칼자루 끝장식을 결합했다. 칼집은 횡단면이 볼록렌즈의 형태로 두 장의 나무를 결합해 만들었으며 역시 검은 오치를 하였다.